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본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찬송 545장 찬송 같이 찬송 드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SPM 청취자 여러분, 어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새벽 공기가 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아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똑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율법의 없고 있고를 대조하여 보았고요. 그리고 본성으로 행함과 율법으로 행함, 또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을 알고자 힘써야 하고 또 율법을 이미 가지고 알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15절에 같은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 해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15절을 근거로 해서 양심 구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만일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행했다면 그 양심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한마디로 천부당 만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양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양심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1% 정도라도 여유를 준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다 라는 사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주의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종교개혁 운동에서 크게 외쳤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신앙이 성경적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무시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과 양심의 관계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양심을 잃으면 그 믿음이 파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양심 구원은 아니지만 신앙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백성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결론 짓는다면 결국 자기 본성이 율법이 되는 격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에 사람들은 본성으로 이미 율법의 일을 알고 있으니 핑계할 수 없는 것이요. 본성으로 율법을 알게 될 정도이면 본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신성을 알 수 있음이 분명한데 행하지 아니했으니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결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실을 칭찬하거나 또 권장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성으로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핑계할 방법이 없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양심,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같이 해봅니다. 사실은 생각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 양심, 또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의미들일 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 양심, 그 마음에 새긴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생각이 뭐고 또 양심이 뭐고 또 그 마음에 새긴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생각과 양심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16절에 가서 닿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바울이 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끝머리에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또 양심과 본성 운운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어 결코 인간의 생각과 양심 또 마음에 호소하지 않게 하시되 오직 믿음의 사람답게 더욱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